어디로 어디로 넌 자꾸 가려 해. 여기에 여기에 있어. 곁에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하려 해. 조용히 오늘 내가 쉬지 않고 달려도 괜한 곳에 기대봐도 돌아오는 길엔 다시 떠오르는 너. 하루 온종일 그대만 떠올라. 함께 있으면 밤이 오는 하늘이 미워져. 매일 또 매일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 때도 다시 너를 만날 수 있게 눈을 감고 너를 그려. 어떤 하루든 어떤 모습이든 너와 있을게. 눈을 떴는데 네가 없었어. 그 생각을 하니 겁이 나더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 거기에 거기에 너 있지. 눈을 감은 채 매일 이렇게 꿈을 꾸며 깨어나지 말고 우리 여기 남아요. 하루 온종일 그대만 떠올라. 함께 있으면 밤이 오는 하늘이 미워져. 하늘이 미워져. 내일